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산업곤곡의 노래.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졸리마 달린다. 백전백승 도동강 세시 계속해서 두르실 도리는 돌파라 최첨단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강성부흥 아리랑. 무릉도운 꽃 펴가니 흥미로다 아리랑, 제 힘으로 세워가니 무시로다 장군님이 손길 따라 주체강군 나를 진다. 아리 아리 아리라 수리 수리 수리라 강성부흥 쳤으니 두려움 없어 아리라. 절벽으로 타줬으니 끄떡 없어 아리라. 장군님이 양저선 강해가니 초능 높아리라. 이상으로 놀이 뮤곡을 보내드렸습니다.